없이 진다 해도 정말로 당신께서 철없이 울긴가요? 새빨간 단풍잎이 강물에 흐른다고 정말로 못 견디게 서러워 하긴가요? 이 세상에 태어나 당신을 사랑하고 후회 없이 돌아가는 이 몸 낙엽이 강물에 흐른다고 정말로 못 견디게 서러워 하긴가요? 이 세상에 낙엽이